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제 왔다가 또 오늘 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 시간 빨리 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참, 바빠요, 그죠? 예, 뭐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그렇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바쁘면서 막, 눈부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것도 아닌데 시간만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전에 그 어른들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10대 때는 그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 40대는 40km, 50대, 60대는 이제 60km, 70km 이렇게 간다. 그만큼 그 시간이 가는 느낌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어릴 때는 하루가 길어요. 종일로라도 남았어요, 시간이.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냥 뭐 허벅지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밀려도 그런 느낌을 이제 조금 느낄 것 같습니다. 빠르네요. 네, 빠릅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 처음 찾아뵌 것도 올 봄이었죠. 올 봄에 이제 3월 말에 얘기 들어봤는데 4월 초에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 됐습니다. 아, 네. 참 어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 정말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날아가는 화살 폭발인 거예요. 레이저. 레이저 같은 레이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들을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그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은 움직이는 노래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노래 부른 가수가요? 김범수 씨예요? 김범수 군. 네.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수면 뭐 노래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가수 중에서도 노래 못하는 가수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이 김범수 군은 노래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김범수를 따라하는 가수들이 많았었어요. 비슷하게 막 그 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는 또 예전에 이승철 씨 따라하는 그런 가수들도 많아서, 그래도 임재범 씨 따라하는 가수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죠. 임재범 씨는 또 마이클 볼튼이라고 외국 팝 가수하고 또 비슷하죠, 창법이. 네. 김범수 씨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참 유수 같다, 화살 같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해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느끼는 감은 어린아이들이 훨씬 길죠. 시간을 느끼는 감은 어른들, 이제 인생을 이제 오랫동안 또 사신 분들, 어르신분들은 좀 빠르고, 그죠? 10대로 가고 싶다. 10대로 돌려줘. 노래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청춘을 돌려줘. 이런 노래들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참, 그때가 좋았어. 막 이럴, 회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학생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학교 다니기가. 그러니까 많이 노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힘 안 들겠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학교 다니기가. 저도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학창 시절 때, 저 고등학교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많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뭐 노느냐고 정신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이제 힘들죠,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 또 집에 오면 또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숙제해야지요. 그 다음 또 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냥 책 앞에 앉아있는 건 힘들죠, 사실은. 네. 그런 시기가 있어야지 그 자기가 또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김범수 씨의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노래 잘하는 가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번 어떤 사고 때문에 가요계를 떠날 뻔하다가 다시 멋있게 재기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백지영 씨예요. 이번에는 백지영 씨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대 얼굴만 또 보네요. 다시 눈물로 젖은 가슴이 찢겨도 고개를 돌릴 수 없네요. 그댈 원하는 내 마음이 묻네요. 사랑이 죄인 막을 수가 없네요. 내 맘 그대만 원하네요. 자꾸 숨겨도 숨길 수 없는 이 맘이 내게 자꾸만 보채요. 그대 없이는 살 수 보통 이제 남자들은 여자 가수들을 좀 좋아하고 또 여자분들은 좀 남자 가수들을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 그런 말이에요. 남자 가수 남자들은 여자 가수 여자 목소리 여자 가수 목소리가 좋은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은 그 남자 가수의 목소리가 좋은 거.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래도 뭐 얘기할 때도 그냥 남자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여자랑 얘기하는 게 좋고 여자들은 또 뭐 여자끼리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또 뭐 멋있는 그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이런 어떤 뭐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백지영 씨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10월달은요 참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한 이제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철이 언제냐면은 10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는 단풍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그런 이제 시기죠. 설악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인데,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하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정말 고생 그런 고생을 못했다고, 그런 고생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어쩌냐면은 설악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떤 산이든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들은 길이, 등산로가 뭐 두 명, 세 명 나란히 서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한 명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등산로를. 높은 산들은. 그리고 막 경사도 가파르고 굉장히 힘들죠. 젊은 사람들도 다니기 힘든 그런 길이 많은데, 그 한 명씩 다닐 수 있는 그 가파르고 힘든 길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수천 명, 예? 막 수만 명씩 그 길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막 빨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산로라는 게 한 줄로 가다가 중간에 한두 분만 조금 이렇게 걸음 느리신 분 계시면은 뒤로 그 10배, 20배가 다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고 또 밀리고 이게 계속 연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서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요번에 그 단풍 구경 가신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한 5m 가고 한 10분 서 있고, 예? 한 5m 가고 10분 서 있고,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서 있다 오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나중에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등산로의 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는 분들은 이제 안 가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는 분들은 아무리 단풍이 좋아도 그냥 이렇게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본다든가 아니면 큰 길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러지 산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단풍철이 지난 다음에 그 전으로 갔다 오는 것도 몰라요. 그 이번에 그 설악산 특히 단풍 구경 하나 가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설악산을 좋아해서 대청봉에 수십 차례 올라갔었어요. 수십 차례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등산로가 굉장히 이쁩니다. 올라갈 때 그, 그렇지만, 심지어는 기어 올라가야 되는 곳도 있어요. 너무 가파라가지고.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바위들도 이렇게 험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분이 중간에 이렇게 뭐, 서버리면 그냥 그대로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간다고 해서 바로 다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여파가 밀려가지고는 그냥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뒤에는 그 산에 만약에 단풍 구경 가실 분들은 그런 거 잘 고려해가지고 잘 피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이 단풍 그 철에는요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그 주차장까지도 못 가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구에서 주차장 가는데 반나절 걸립니다. 반나절.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는 갔다가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어서 다시 돌려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차단시켜놔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단풍 구경 가실 분 있으시면 잘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풍이 그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오대산도 유명하고 내장산도 유명하고요. 명산들은 단풍이 다 유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그 멋있다고 괜히 구경하러 가셨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낭패를 또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알고 가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뭐 강원도에 있는 뭐 이런 명산들의 단풍도 유명하지만 또 우리 성남에는 또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한산성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된 명산입니까? 남한산성이 남한 선생. 또 그 단풍도 또 무시 못하죠. 제철에 딱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멀리 다녀오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남한 선생 잠깐 올라가셔가지고 구경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쪽 단풍은 단풍이고 남한산성 단풍은 단풍이 아닙니까? 아, 똑같은 단풍인데. 저도 한번 이번에 뭐 단풍 구경하러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단풍 잘 들으면은 여기 남한산성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구경하러 사진도 좀 찍고 코에 바람도 좀 넣고. 하루하루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먹어야 얼마나 맛있는 게 있을 거고, 네? 또 재밌는 거 일이 있어봐야 또 얼마나 재밌는 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징계도 붙여먹고 비오는 날에. 자, 오늘 이제 노래를 준비해드리는데 발라드 두 곡을 딱 전해드리거든요. 분위기가 딱 기가 막히네요. 쫙. 네. 자, 이번에는요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사실은 자전거 인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전거 문화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성남은 참 안타깝게도 이 고개들이 많은 관계로 자전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성남시는 이제 분당은 좀 제외하고요. 예전에 자전거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자전거가 하나의 레저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레저를 즐기는 개념으로. 그래서 복장도 멋있게 갖춰 입고 헬멧도 쓰고 고글도 쓰고 장갑도 끼고 자전거도 뭐 굉장히 좀 비싼 자전거도 막 타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동호회도 같이 하면서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자전거가 그냥 단순히 이동 수단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뭐 가벼운 운동,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운동이다 뭐 이 정도로 인식이 됐다면 요즘의 어떤 그 새로운 자전거 문화는 어떤 스포츠, 어떤 레포츠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단체들이 자전거에 관한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전거 도로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작업한 음반 중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노래가 있어서 한곡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하이킹이에요. 노래 제목. 펼쳐진 자전거들이 따라 나 홀로 달리는 자전거 하이킹 발목을 붙잡던 우울한 기억들 모두 다 날리고 가볍게 떠난다 단천을 따라 이어지는 한강변까지 배달을 밟아본다 가끔 고인물 지날 때 앞바퀴에 물길 가는 소리 상쾌한 소음이다 속도 달리다 보면 느껴지는 바람처럼 행복도 그럴 거다. 잠자리 앞장 세우고 들풀을 지나칠 때에 이따금 붕어들의 풍덩이는 환호. 풀잎에 숨어 있는 영롱한 물방울 모두에 감사한다. 하늘은 진하고 투명해. 달리는 마음도 덩달아 가뿐해. 가진 것 없어도 많은 걸 가진 듯. 이때는 세상에서 나도 괜찮아. 손수건 하나로 길을 나서더라도 만사가 형통이다. 옆에 걷는 사람과 뛰는 사람보다 빠르게 지나갈 때는 기분이 끝내준다. 뻑뻑하여도 마음은 이미 벌써 구름 위를 나네. 흐르는 물길 위에 과거를 띄우고 새날을 도모한다. 노래 부르신 분이요, 김기수라는 분이에요. 예전에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음반은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 하이킹이라는 곡은요, 김기수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거고요. 노래도 직접 불렀고, 이제 편곡은 제가 한 겁니다. 편곡은 자전거 하이킹. 이 노래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 자전거 타기 캠페인 송 후보로 올라갔다가 아쉽게 탈락을 하고 지금 성남 쪽에서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됐으면 좋겠고. 네. 김기수 씨가 부른 자전거 하이킹 여러분들 들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단풍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아이고야,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몰릴 때 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몰릴 때. 그래서 아까 설악산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설악산에 가셔가지고, 보통 제일 많이 가는 코스가 흔들바위, 그 다음에 흔들바위 지나서 울산바위, 그쪽을 많이 가시죠. 올라가시면은 좀 신흥사 쪽 지나서 좀 가시면 흔들바위 나오고 좀 올라가면 울산바위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울산바위까지는 이제 뭐 마실 삼아서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는데, 그 흔들바위까지는 울산바위 올라갈 때 좀 힘드시죠. 보통 흔들바위까지 신흥산 흔들바위까지는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선대 쪽 그쪽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흔들바위나 비선대 쪽,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편하게 산 구경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되죠. 케이블카. 이제 권금성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다녀오시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러신 분들은 케이블카 타고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권금성까지 올라가는 그 경치가.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안개 낀 날이나 뭐 구름 좀 많이 낀 날은 케이블카 안 타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안개 낀 날은요,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 주위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올라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실 때는 안개 안 낀 날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려다 본 다음에 권금성 쪽을 그쪽에 이렇게 안개나 구름이 없으면 그때 타고 올라가시면 좋고, 이제 뭐가 있으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볼 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안개밖에 볼 게 없어. 참, 그, 설악산. 가볼 곳도 많고, 또,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물론 멋있는 산들 많겠지만은, 참, 그런 또 산도 드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산들. 설악산. 뭐 참, 명소들도 많죠. 뭐 설악산 안에 백담사도 있고요. 뭐 규면암이라는 그런 바위도 있고, 규면암은 이제 그 바위 형상이 귀신 형상이다. 규면암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양북산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소청봉, 뭐 중청봉, 대청봉. 회원각이라고도 이제 그런 휴게소도 있고, 설악폭포라는 것도 있고, 참 그 뭐 여러 가지로 기억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대청봉을 수십 번 올라갔다니까요. 제가. 자, 자전거 하이킹 여러분 되기 전에 드렸습니다. 이 방송국이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소원을 해주시는데 점점 발전해요. 전에는 어떤 그런 방송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음악이 끊긴다든가 아니면 이 소리가 나가다 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로 이 시스템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거 방송하다가 음악 안 나가거나 마이크 안 나가고 그러면 참 암담하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 만났는데요. 시간 짧죠? 얘기 몇 마디 나누고 뭐 음문 몇 번 전해드리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자, 방금 전에 전해드린 자전거 하이킹, 이건 제가 편곡한 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쓴 곡 중에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비의 슐류댄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얘가 또 이런 태클을 거네. 태클을 왜 거는 거야 도대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는요, 그 LP판이었잖아요 전에는. 예전에 LP판, 그 LP판으로 바늘을 걸어가지고,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LP판으로 이제 바늘 걸어가지고 음악을 틀었죠. 네. 근데 그 바늘도 아마 뭐 다 그런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그 바늘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바늘 가격이. 그래서 근데 그때는요, 제가 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바늘 싼 거 비싼 거 소리 차이를 잘 몰랐던 거죠. 그 바늘 뭐 이제 싸고 뭐 비싸고 이런 이랬던 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그 비싼 바늘에 좋은 오디오로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야 이래서 비싼 거구나. 그때 한 번 딱 이렇게 어떤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전축은 소리가 그냥 그게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좀 굉장히 비싼 전축을에다가 이제 딱 들었더니, 아, 감동이 틀린 거예요. 음악을 듣는 감동이. 야, 이게 이래서 틀린 거구나. 내가 이제 한번 그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막 바늘이 한 몇백 원, 뭐, 1,5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뭐, 2,000원, 3,000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비싼 거는 한 몇만 원씩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10배, 20배씩 차이가 나는 거. 근데 일반적인 그냥 전축 바늘 이런 거는 뭐 돈천원 왔다 갔다 했었죠. 조금 이제 2천원, 3천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전축 바늘. 그것도 또 이렇게 오래 쓰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바늘 그 전축 바늘이 이제 오래 쓰면 다니까.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지지직거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던 그 시간이 한 20년 전인가요 벌써. 그죠? 30년 됐죠 그렇게 뭐 전축 쓰고 있었지만. 시대가 이제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블루레이라는 그런 것이 나왔고, CD도 지나고 DVD도 지나고 이제 블루레이도 블루레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또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TV도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보듯이 종이장처럼 얇은 TV도 나오고,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텐데, 나중에는요 못 쓸 것 같아. 누가 뭐 그냥 갖다 쓰고 쓰라고 갖다 줘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못 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플레이어가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음악 한 곡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시스템 괜찮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얘가 그냥 바로 이렇게 댓글을 걸어. 요즘에 저런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백신 맞춘다고 보건소에서 그러니까는 어른분들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줄을 서 계시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걸 예상 못했을까요? 힘들게 막 줄 서 계시고 막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뉴스 보니까는 그 백신 양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들 그러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음악을 한 곡 좀 준비를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좋네요.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네. 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기가 막히네 아주. 이러다 쫓겨나겠다. 혼자 잘난 척하고 있죠. 네. 그 김기수 씨 노래 들으셨고 지금 이제 들으신 곡이 그 하비의 Shall We Dance라는 곡이었습니다. 라틴 쪽 이런 쪽 리듬 음악을 라틴 쪽 라틴 음악이라고 그러죠. 라틴 쪽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찾아뵙고 노래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또 저의 그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10월 한 중순이 지나고 나면은 점점점 그 기온 폭이 점점점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아까 뭐 백신 말씀드렸지만은, 뭐 충분하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뭐. 설마 뭐 없어서 뭐 못하겠습니까?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아마 일주일 후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겠죠. 한 10월달 지금 중순이니까는 이제 일주일 뭐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이슬 설이 내리고 겨울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조만간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항상 건강 이 건강이 몸의 건강도 있지만은 또 마음의 건강도 있죠.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노래 한 곡 더 준비해드리면서요. 저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아까 한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예. 갑자기 이런, 예. 제가 그래서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잔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찬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장미라입니다. 저희 훈이 선생님 방송하신 거 열심히 잘 들으셨죠? 늘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나오셔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봉사잖아요. 자원봉사. 그 개념에서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본인의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와주신다는 건 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바쁘신데도 그렇게 와주시니까 고맙죠. 그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마우시죠. 방송 끄지 마시고요. 눈 좀 틀어놓고 그 고마움의 어떤 보답으로라도 좀 틀어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여러분 밤 아시죠? 밤. 아, 저는 어저께도 그 이제 박신명 씨, 저 요즘에 새로 들어온 DJ가 아, 밤도 어디 가서 그렇게 주워오는지 주워와서 삶아오고 늘 이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밤을 막 오면서 이제 자기 방송 시간에 오면서 밤을 막 삶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워 따뜻한 삶은 밤을 몇 개 같이 까먹었거든요. 참 맛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푸른 하늘로 깊어가는 요즘 같은 가을날 산길에서 알밤 한 알 그것이 이제 발길에 채이거나 군밤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금세 기뻐지게 되는데요. 군밤? 여러분 군밤 많이 드셔요? 저는 삶은 밤을 더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날의 간식거리지만 한 세기 전만 해도 밤은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귀하디 귀한 먹거리였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이 달리는 그 귀한 나무를 보고 밤나무라고 하지 않고요. 밥나무라고 했대요. 밥나무라고 부르다가 그 밥나무가 지금의 밤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밤 속에는 전분하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또 그리고 당분도 들어있어서 밤은 식량 자원으로 일찍부터 심고 가꾸기를 장려해왔다고 하는데요. 멀리는 청동시대의 생활터전 유적지에서부터 낙랑고분을 비롯한 권력자의 무덤까지 밤알은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밤은 중국 밤에 비해서 알이 아주 굵다고 하네요. 글쎄 곡식들은 다 중국 것이 굵다고 하는데 밤은 또 우리나라 이렇게 굵은가 봐요. 마안을 소개한 중국의 역사책에는 밤의 크기가 먹는 배만 하다고 했고요. 홍길동의 저자 허균은 지리산 밤은 크기가 주먹만 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정말 주먹만 하거나 뭐 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굵다는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밤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지금 노래 들려주는 시장이니까 노래를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엮도록 할게요. 윤태기가 부릅니다. 희망가. 노래가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막 만들어 놓고 저희가 급할 때 써먹는 게 있습니다. 잠깐 들려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들려드린 색소폰 연주는요, 저희가 월요일날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 소병익 선생님이 나오시죠. 그분이 이제 KBS FM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색소폰을 아주 잘 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비상용으로 저희 방송용 인터넷에 이분이 색소폰 연주하신 것을 쫙 넣어놨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사고가 났을 때 그 노래가 잘 안 될 때 잘 걸리지 않을 때 얼른 해가지고 틀어드리는 그런 저희 그 비상식량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곡이고요. 아, 잠깐 제가 아까 희망가, 윤태규의 희망가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정말 에러가 걸렸어요. 그래서 잠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윤태규의 희망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희망가 그래서 정말 희망이 막 넘치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요.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좀 슬프네요. 무슨 아, 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다 않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가사 자체가 보니까 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가겠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날 속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보고 싶지만 꾹 참고 있을 거야. 우리 행복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가겠다. 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제 이 노래상으로 보면 어떤 가족인데 그 남자분이 아마 돈을 벌러 어딜 떠났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이 보고 싶고 부인이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돈 많이 벌을 때까지 그때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 잠깐만 눈 감아줄 테니까 뭐 어쩌고 뭐 이런 노래예요. 이럴 수도 있나 봐요, 그죠? 아, 노래 가사는 잠깐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밤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밤이라면 그 율곡 이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식량 자원으로 밤나무 심기를 권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나도 밤나무 전설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시는 분이죠. 옛날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가난한 부부에게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나무 1000그루를 심지 않으면 잡아먹어버리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주위에 밤나무를 모조리케다가 심었지만 아무리 세어보아도 999그루뿐이 못 심었어요. 호랑이 밥이 될 처지에 마침 지나가던 이율곡이 사연을 듣고 지팡이로 나무 하나를 가르치자 냉큼 나도 밤나무요 하고 외쳐서 1000그루를 채워주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나도 밤나무는 진짜가 아니라 입만 비슷하게 생긴 짝퉁이었다고 해요. 짝퉁. 이외에 울릉도에 가면 너도 밤나무가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구실잣 밤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옛 사람들의 귀중한 식량 자원으로 모양이 비슷한 나무는 흔히 밤나무로 만들어 항상 배부르게 먹기를 소원한 탓에 너도 나도 밤나무란 이름이 붙은 것 같다고 합니다. 밤은 감, 대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상 제사상에 올리는 3대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날카로운 가시로 아무도 넘볼 수 없게 가문을 지켜주고 안에는 알밤이 3알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출세의 대명사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함께 있는 것으로 비유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그 새 벼슬을 두루 내고 싶은 마음에서 제사상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 저도 사실 이제 밤을 항상 깎아서 제사상에 올리긴 하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는 날카로운 가시는 그 가문을 아무도 넘겨보지 못하게 그렇게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안에 밤알이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는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 우의정을 비유하는 그런 뜻으로 어떤 그 새알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모르고 계셨지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부터 아시고요. 다음에 제사상에 밤 드실 때는 한 번씩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수민이 불러드네요. 어쩌면 좋아. 영원히 함께해요. 없이 나난데요 당신만 사랑해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네, 좀 전에 들려드린 것처럼 밤이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있었는데 또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요. 밤은 싹틀 때 밤 껍질을 땅속에 남겨두고 싹만 올라오는데요. 그 껍질이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인 조상을 잊지 않는 나무라고 여겨 제사상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제사 그 밤나무 있잖아요. 밤나무의 목재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면서도 그렇게 이제 잘 썩지도 않고 그런 나무라서요. 조상 숭배의 뜻까지 들어있는데요. 제사용품에 널리 쓰이고요. 사당의 위패, 제상을 비롯해서 임금님 시신을 감싸는 관제료까지로 그렇게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밤은 그 정말 그 날카로운 침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을 그렇게 이제 막 감싸잖아요. 그 두껍고 단단한 껍질로 또 막 그 1차 자기를 감싸고 또 그 안에 떫은 맛이 잔뜩 든 껍질로도 자기를 감싸지만 종족 보존을 위한 철통 같은 그런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만사가 완벽하진 못하지요. 완벽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 벌레 침입을 억제하는 물질을 껍질에 살짝 섞어두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밤이 그래서 생밤을 치다 보면 정말 토실토실 살이 오른 밤벌레가 꿈틀거리기도 하고요. 밤을 수확할 무렵부터 그 밤 껍질에 밤 속에 그 밤 벌레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요. 밤을 그 수확할 무렵에 껍질에 붙어 있던 벌레의 알이 보관 과정에 부화돼서 껍질을 뚫고 열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정말 그 밤이 안 먹은 생밤을 우리가 보관을 해도 조금 있으면 금방 그렇게 밤 벌레가 생기는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요. 진한 소금물에 4, 5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꺼내서 얼지 않는 음지에 모래와 함께 묻어두면 다음해까지도 밤벌레 피해를 그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밤을 만약에 지금 많이 뭐 산밤이나 아니면 사신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관할까 막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또 냉동실도 있고 이래서 살짝 삶아가지고 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쪄서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해도 맛도 뭐 괜찮고 뭐 잘 삶아져서 또 뭐 괜찮다고 하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 보관 방법으로 쓰였던 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4일 정도 담궈두었다가 얼지 않는 음지에 모래에 묻어두면 다음해까지도 밤벌레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 어떤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노래는요. 수민이 들려줍니다. 어쩌면 좋아. 아, 금방이가 들려줬죠? 서정우가 부릅니다. 춘향아.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춘향아 하늘도 누나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Chunyanga. 네, 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아, 쌍둥이 기름집의 사모님께서 지금 가게에 계실 때 들려달라고요. 빨리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 지금 나갑니다. 갈 때의 순정 못 잊어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마르라 갈 때의 순정 네, 갈 때의 순정 쌍둥이 기름집 사장님 사모님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신청곡을 뭐 전화로든 아니면 저희 그 DJ들이 갔을 때 알려주시면은 그때그때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식 하나 알아보고 갈까요? 나를 표현하는 1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보면 앞에 자리가 6자리 있고 뒤에 자리가 7자리 있죠. 그 앞자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그런 그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숫자 이렇게 줄 쫙 그고 그 뒤에 이제 7자리 쭉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그 글자가 뭐 1이나 2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또 틀리긴 해요. 뭐 2로 나가, 3으로도 나가고 막 이러던데요. 처음에 이제 1이나 2로 시작하는 것은 태어난 세기와 성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글자 빼놓고 4자, 그 숫자 4자요. 그 다음에 그 5자까지죠. 5자리. 뭐 처음에 이제 6으로 시작하면 2323 뭐 어쩌고 이렇게 나고 132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1이나 2를 빼놓고 그 뒤에 숫자 네 자리 숫자는 태어난 세기와 성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는 출생 지역 그 출생 그 신고를 한 지역 있죠.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엔 몇 번째 아기라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맨 마지막 것은 너는 진정 누구인가? 너는 진정 너가 맞는가?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 그 마지막 숫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걸 잘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아, 이 숫자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노래 나갑니다. 성진우의 딱이야 들려드립니다. 처리 봐도 내 사랑 한번 보고 두 번 봐도 내 사랑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내 사랑 너에게 내가 딱이야 너에게 내가 딱이야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미키마우스잖아요. 월드 디즈니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이 미키마우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미키마우스가 벌써 80주년을 넘겼다고 하네요. 검고 둥근 귀와 불쑥 일어서선 코에 커다란 그 구두를 신은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앙증맞기만 한데요. 처음 방영된 날이 1928년 11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오랫동안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했군요. 그죠? 벌써 80년을 넘었으면 80살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 어브 아이 웍스라는 그 디자인가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 미키 마우스는 당시 그 데뷔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서 아주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생쥐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자 영화를 본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항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지금의 보이스카우스를 상징하는 굿가이로 성격이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급하고 폭력적인 성격은 그 대신에 그 도널드 덕 있죠. 그 오리 왜 깨끗거리고 기웃든 기웃든 걷는 그 오리에게 옮겨갔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생김새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변했는데요. 초기보다 현재의 모습은 더욱 간단하면서도 귀여운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동글동글 세 종류의 동그라미만 있으면 현재의 앙증맞은 모습이 완성이 되고요. 미키마우스는 물론 그 여자친구 미니, 귀가 늘어진 강아지 플루토, 사사건건 미키마우스를 괴롭히는 악당, 페그레그 피드 등 그 조연급 동료까지 이제 지구촌 전 세계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문화 외교 사절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 연간 6조 원을 벌어들이는 이 귀여운 생쥐 친구. 80주년을 맞은 이 귀여운 친구가 눈을 깜빡이면서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정말 이놈의 인기 식을지도 모른다니까. 주용이 부릅니다. 주용화가 부릅니다. 네 박자. 어차피 궁짝이라네. 노래가 갑자기 끊어지죠. 아, 이거는 끝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끊어지네요. 이거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지요. 아,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에 대해서 갑자기 묻고 싶어지는데요. 아, 모든 분들이 정말 지금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행복, 그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희 상대원 시장에는 많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행복해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삶의 목표가 이 정도 그만한 정도인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큰 목표가 있는데 거기 도달해야 꼭 행복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 욕심이죠, 그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더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욕구 불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 목표가, 만약에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부터 더 큰 목표를 또 세울 것이니까요. 사람들의 어떤 욕망은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럴 거기 때문에 그게 행복할,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당신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목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 우리가 어디 도달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시점,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지금이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행복할 그 순간을, 행복할 듯한 그 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금 이 동안,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런지요. 자, 정은주가 부릅니다. 짜릿짜릿. 잊어서 떠나간다면 한마디 말도 못하는 내 맘을 알고 있나요? 너네도 사랑이라서 그대만의 바람만 봐서 딱 사랑할 수 없는 날 이제 난 어떡하나요? 이렇게 떠나면 괜찮은가요? 어떻게 그래요? 나에게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상대원 방송국에서 울진 않았죠. 웃으면서 이렇게 정말 지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여러분하고 꽤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가을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여름하면 분명히 푸른색이에요. 그죠? 푸른 온 들이 푸르고 눈을 들어서 보면 늘 푸른색, 푸른 나무 그것만 보였는데 가을이 되니까 다 바뀌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색깔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황색. 우선 우리 그 시장에 가면 나와 있는 감이나 오렌지, 그 노란색, 주황색이고요. 또 무엇이 있죠? 감 말고 하여튼 그 먹는 과일 중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치자면 대추, 또 사과 그런 것들이 붉은색이고 정말 단풍들 보면 정말 알록달록 노란색부터 주황색부터 빨간색부터 없는 게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한 그런 색깔로 그 가을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에 그런 아주 다양한 색깔로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요 정말 가을에 맞는 색깔 많은 색깔만큼이나 여러분 가슴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가인의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저 사랑을 돌려줘 돌려줘 사랑해 줘 내 꿈을 돌려줘 돌려줘 내 꿈을 내 모든 걸 가지고 간 너 너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니 돌려줘 돌려줘 내가 맡긴 모든 걸 돌려줘 돌려줘 내가 맡긴 모든 걸 돌려줘 네, 이분은 매일 뭘 맡겨놨다고 달라고 이렇게 내가 맡긴 모든 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렇게 맡겨놓고서 매일 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가희 씨, 매일 뭘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그 뭐 마음을 맡겨놓으셨습니까?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노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가희 씨의 저 참 좋은 노래 같고요. 들어보면 이렇게 딱딱 그 우리 입맛에 맞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익숙한 노래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귀속에 들리는 그런 노래예요. 아, 다음 노래 들려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땡겨 한번 들러볼까요? 자스민의 땡겨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세요. 자수민의 땡겨 노래로 오늘 노래 들려주는 방송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주는 시장 이것으로 끝이고요. 오늘 방송도 이제 다 끝났네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잘 듣고 지내셨습니까? 내일 저는 또 서울을 가는 날이네요. 가서 저 할 일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날 와서 뵙도록 하고요. 내일 다른 DJ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또 즐거움을 많이 선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Radio 들어보아